캐나다구스 7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라임이었습니다. 네, 보노입니다. 할로윈 네. 특집. 특집인가요? 네. 내일이죠. 몰랐는데. 아, 제목만 그냥 그렇게. 네. 그래서 참고로 오늘 71회 오프닝. 네. 그 음악 있죠? 저희 네. 맨날 쓰는 게 아니라 이번 할로윈 특집으로 다른 걸 써볼까 하는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걸 네. 예, 오프닝을 듣고서 네.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할로윈 특집이라서 예. 어떤 예, 곡인지 좀 음산하고 무서운 그런 네. 좀 짧게 편집을 해서 해봤습니다. 예. 아, 음악인가요? 예, 음악이에요. 음악만 원래 있는 음악이요? 예. 아, 직접 만드신 건 아니고. 아니요, 되게 유명한 곡인데. 아. 믹싱을 하셨군요. 리믹스. 아. 옛날에 유명했던 리믹스를 하셨군요. 제가 이 생각을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뭐, 할로윈 특집이라고 해서 좀 음산한 곡을 앞뒤로 하나씩 좀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네. 생각을 했는데. 오프닝으로는 엑소시스트 테마송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영화 엑소시스트 테마송이요? 예. 그리고 클로징 음악으로는 네. 그 할로윈. 네, 할로윈 밴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할로윈이고요. 할로윈 그 네. 그 슬래셔 영화의 그 거의 뭐 할아버지 격인 그 영화 있죠. 존 카펜터가 만든 70년대.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 그 바로 전에 나왔던 네. 그 슬래셔 영화인데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테마송도 그런가요? 그래서 좀 해봤는데 이상하게 올해 할로윈은 좀 분위기가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럼 지금 딱 나요. 비도 쭉쭉쭉 내리는 게 예, 딱 오늘 그런데 내일은 또 비가 안 온다네요. 근데 아, 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할로윈이라고 하면 그냥 한 일주일쯤 전부터 좀 그 분위기가 네, 좀 나고 있었는데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점점 해가 갈수록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예. 작년은 재작년보다 더 안 했던 것 같고 예. 올해는 예 올해도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민자들은 또 생소하고 이런 걸 또 근데 저희 동네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마다 지금 이맘때쯤 다 꾸며놓고 네, 그랬어야 되는데 꾸며놓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 저희도 억지로 호박 몇 개 해놨는데 예. 그거 말고는 없고 무서운 얘기 좀 아시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무서운 얘기를 안 좋아해요. 무서운 걸 안 좋아해요. 무서운 거 자체를 별로 영화도 안 보시고 예, 뭐 별로 안 그런 특히 뭐 슬래셔 무비 이런 건 아예 안 좋아하고요. 그런 네. 거는 그런 거는 별로 안 뭐 내용도 없이 그냥 피만 튀기는 그러니까, 거는 네. 정말 안 좋아하고요. 어릴 때는 뭐 환상 특급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그런 거 있었죠. 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좀 봤었는데 못 모르는 걸 볼 때는 참 재밌었는데 알고 보면 무섭잖아요. 그 되게 무서운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서. 요즘도 유튜브에서 전 한국에 제가 없을 때 한국에서 그게 굉장히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 뭐 토요 미스테리 뭐지 이런 방송 아, 예, 있죠, 있죠? 예, 예. 여름 밤에 하는 거 네 그게 뭐 어떤 유튜버가 뭐 다 올려놓은 게 있어서 가끔 보거든요 네. 낮에 화날 때 안 네. 무서울 때 보는데 저도 무서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보는 건 즐기는데 이제 후유증을 이 굉장히 네, 그래서 저도 괴로워요. 안, 네. 그래서 안 좋아요. 아 저는 아예 그래서 안 좋아요. 이제 같이 보고 같이 있을 때는 참 뭐 같이 있어도 예 되는. 상관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혼자서 예를 들어서 한 며칠을 보내야 된다 그럴 때는 절대 근데 문제는 제가 진짜 한 십수년 전 네. 아니면 정말 그보다 더 오래된 한 20년쯤 전에 본 이게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네.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 기억에 딱 각인이 되면. 딱 예. 그쵸, 예. 특히 그 일본 호러 같은 건 너무 무서워서 저도 일본어로는 한동안 한참 유행할 때 무섭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거 그거는 일본 거는 이 그냥 이미지만 무섭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 그게 그 놀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는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다 무서운 이야기들 다 일본 거더라고요. 그럼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네. 저 슬래시온 영화는 별로 안 무서운데 그 점프 스퀘어라고 하는 그 갑자기 큰 음악과 네. 함께 깜짝깜짝 놀라게 네. 하는 그런 네. 거는 굉장히 좀 무섭다기보다는 좀 짠나고. 저희 집 애들도 뭐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해서 저는 저희 저희 애가 한 그레이드 1인가 2인가 그때쯤에 제가 네. 집에서 한번 밤에 좀 이렇게 무섭게 놀래킨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귀신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이후로 네. 애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 한동안 저를 되게 멀리 있었어요. 아 예. 아이 아빠랑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빠 무조건 싫다 그러고 아, 한동안 그게 너무 셌어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절대 집에서 그런 장난을 못 칩니다. 제 아내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도 종종 그런 장난을 치는데 예를 들면 가만히 그 집에 있던지 뭐 차를 몰고 가던지 할 때 애들한테 갑자기 뒤로 싹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라는 걸 애들이 뭐 시큰둥해요. 그래서 아, 엄마 어렸을 때는 이런 좀 이런 그렇죠, 게 무서웠는데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갈 때 그 네, 장난을 치면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원래 그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런 장난을 치곤 하는데 예, 뭐, 저희 큰애는 아직도 그 밤에 잘 때 더운데도 그러니까 한 여름에도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고 좀 무서운 영화 되게 아니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듣고 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요즘도 그 불 켜놓고 자고 이제 이런 거 불 꺼놓으면 제 작업실에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바로 뭐 네. 앞에 있고 뭐 불도 제가 제 방에 불도 켜 있고 그래서 무서울 게 전혀 없거든요. 아빠 일하는 소리 다 들리고 음악 소리 좀 잔잔하게 들리고 뭐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서 자면 되는데 그래도 무서운지 방문을 열어야 되고 불은 켜야 되고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 아내가 깜빡 잊고 그 차고에서 그 키를 차에 꽂아놓고 내린 모양인데 네. 시동은 껐는데 그 배터리가 켜져 있는 상태로 네. 오늘 아침에 발견했거든요. 네.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하루 만에 그렇게 나가나요, 그게? 와. 어제 낮 한 2시부터. 아. 예. 그래서 어떡하셨나요? 저희 뭐 CAA도 없고 해서 네. 하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워런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 산 지 얼마 안 돼서 워런티에서 그런 것도 커버가 되나요? 네. 그 뭐 그 긴급한 상황에 네. 그 뭐 번호 있잖아요. 네, 네. 그 딜러에서 준 번호 그 도요타 네. 로드사이드 서비스인가 거기 연락하니까 30분 안에 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네. 올라와서 일 좀 하고 있어야겠다. 30분 정도 걸린다니까 하고 네. 컴퓨터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띵동 울리는 거예요. 정말 전화 끊고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5분도 안 돼서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 딜러십 그 거리가 아니 딜러십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돌아다니던 차를 같이 가까운 차를 불러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면 여기 하이드파크에 그 아 하이드파크에 있나 봐요 예, 거기서 그 자동차 붙인 그런 예 거기 있다가 그 출동을 했나 봐요 깜짝 놀랐는데 그 휴대용 배터리 그 충전해 주는 게 네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게 뭐 캔디언 타이어에서 네, 판다고 하는데 네, 그거 팔죠 그걸로 그냥 해주고 그냥 가던데 저는 이렇게 점프 케이블로만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건 뭐, 도와줄 차가 있어야 하는 거고. 네. 또 요즘에 그런 배터리 많이 파니까. 네, 만에 하나 없을 때는. 비상용으로 사놓으면 좋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한 어느 정도 하나요, 그런 건? 휴대용. 글쎄, 한 100불 언저리면 살 수 있을걸요. 네. 저도 자세하게 기억, 그 네. 가격은 몰라요. 왜냐면 저도 그 관심사가, 제,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 점프 케이블은 있으시고요? 아니요. 아, 없으세요? 네. 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필요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아침에. 아. 당연히 있으실 줄 알고서. 제가 도와준 적은 있어요.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 이렇게 손 흔들며 서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 크레딧 카드에서 그게 있어요. 네네. 로드 서비스가. 로드 서비스. 예, 예. 그래서, 예, 전화하면 오니까 필요가 없죠. 저희는 딱 2년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워런티 기간 끝나면 CAA에 네.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CAA, 혹시 가입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이 없어요. CAA 있으면 뭐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저기 그 옛, 한국의 옛날에 그 SK, 그, 뭐죠? 그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 멤버십 카드처럼 여기저기 뭐 할인도 10%씩 되고, 뭐 레스토랑도 할인되고. CAA 그게 돼요? 네, CAA 카드가 오. 여기저기 은근히 할인되는 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있으면 쏠쏠해요. 그렇구나. 좀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차를 바꾸기 전에는 옛날 차를 탈 때는 있었는데 차 네. 바꾸면서 새 차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새 차 하면서 그걸 끊었죠. 그 다음에 아, 끊은 네. 후로 계속 지내다가 이제 좀 워런티도 다 끝나고 해서 사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알아보던 차에 신용카드에서 또 그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안 예. 했죠. 예. 아예 차라리 신용카드로 그 좀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전 네, 신용카드들도 알아보면 있어요. 아. 한국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네네. 모르겠지만 그게 뭐 여기도 그런 게 다 있죠. 어느 업체랑 연결된 거죠? 그게 모르겠어요. CAA도 아니고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일단 그 카드 회사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참고로 이거를 혹시 그 긴급 출동 이런 거 서비스가 네네. 지금 그 코스코에서 네. 아주 저렴하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지금 필요 없으시죠. 아, 코스코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코스코의 온라인 사이트에 가면 예. 있어요. 그 다른 악사인가? 그 되게 큰 회사잖아요. 아, 그것도 회사예요? 아. 그 다른 회사를 이렇게 제외해가지고 하는 그 아, 예, 예.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예. 아. 손을 좀. 아, 지금 운동을. 뜬금없이.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잘 되시나요, 차가? 아, 예, 그럼 뭐, 충전해주고 갔으니까요, 네. 아, 가셨군요. 예. 저희가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가요. 아내랑 네. 둘이서. 애들 학교 보내고. 근데, 전 처음 알았는데, 여기, 저희 동네에서 차로 한 4~5분 거리에. 네. 하이킹 코스가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숲이거든요. 그냥 좀 그 한국의 그냥 뒷산 같고 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모카 그쪽 예 코모카 가는 길인데 네. 예 그쪽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예 근데 코모카까지는 가지 않고 그 네. 전에 아, 그 동네예요. 동네인데 네. 뒤에 뒷산이 있는데 네. 코스가 꽤 길고 단풍이 들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단풍 네 그리고 여기 시프튼 보그처럼 그 좀 그러니까 일단 그 올라가는 코스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네. 쾌적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침에 가려고 그랬다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 네. 근데 알고 보면 런던에 그런 트레일 코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그거를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도 갈까요? 그런 데가 가까이 있었다는 네, 걸 그거 처음 알아서 지도도 있을 걸요 아마 어디 런던 아 예, 그런 예, 그런 게 네.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기가 왜냐하면 강도 있고 런던이 캐나다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되게 평지인데 런던은 네. 되게 막 언덕도 있고 네네. 울퉁불퉁하잖아요 언덕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코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예 네. 운동하러 가시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4월 정도, 일주일 한 4월 정도는 눈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니려고. 아. 운동도 곧 눈이 올 것 같지 않던가요? 네. 그건 좀 분위기 봐서는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니, 단풍나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옆집과 쉐어하는 그 야드에. 네. 단풍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집 그 마당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올 때, 아, 낙엽 치울 일은 없겠다. 네. 그 생각했는데, 옆집과 같이 공유하는 거기에 큰 단풍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엄청 떨어져요. 그거 다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옆집에서? 옆집이랑 저,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치우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네. 먼저 했죠. 저희 집이 저번,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와이프랑 둘이서 진짜 큰 그 종이백 있잖아요. 네네. 낙엽 담는 그 종이백이 거의 한 두 자루 정도 나올 정도로 다 치웠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예. 안 치운 것 같은 마치 이거 그걸 집지 마시고 블로워로 네 그래서 블로워를 주문했죠 이제 옆집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예. 네. 그 진공청 블로워 말고 예. 백흉으로 아 백흉으로 예, 빨아들이는 아. 걸로 근데 그 옆집에서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네 집 남은데.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아니, 같이 공유하는 곳인데, 엄밀하게 행정구역상으로 딱 그 지도에서 따져보면 옆집 나무는 맞아요. 아, 그 시에서 심어준 거? 그쵸? 모르겠어요. 아, 마당에 있는데, 예, 예. 그거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딱 그거 보면 옆집 건데, 그 그냥 밖에서 보면 우리 집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아. 나무 쪽이라서 예. 좀 애매하죠. 예. 뭐 야박하게 굴 것 없이 그냥 뭐 그렇죠. 어 근데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둘이서 같이 와이프랑 둘이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데.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좋네요, 되게. 예. 이게. 예. 뭐. 둘이서 뭐 할 일이 뭐 이건 뭐가 있겠나요? 그런 거나 하는 거죠.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되게 우울한 소식이 올겨울에 제 기대와 달리 기대와 달리 예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좀 예보가 돼 있어요. 눈도 많이 오고 와 온타리오 남부 지역은 작년보다 많게는 50% 이상 눈이 많이 온다고.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눈이 안 와서 거기서 네. 50% 더 와도 네. 뭐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의외예요. 지금까지 패턴이 있는데 점점 그런데 나아지다가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맞아요. 추울 예년보다 엄청 추울 거라고 네. 예년보다 엄청 추울 거라 그랬는데 예년보다 엄청 따뜻했죠. 네. 얘도 한국 그 기상청이랑 좀 비슷해서 못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예보는 그냥 예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의미를 안 들려고 하고 있고.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눈 치우는 기계를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면은 좀 좋은 거 사야 되고 눈이 별로 안 올 것 같으면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안 올 것 같잖아요, 사실. 그냥 따지고, 그냥 보면. 그러니까, 예. 예, 근데 또 이런 기사가 하나씩 나올 때보다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을에는 안에 뭔가, 이제, 사실 또 작업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요. 그죠? 뭐. 겨울, 이런 거는 혼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삽으로 치우시죠? 아. 그냥, 웬만한 건 삽으로, 저도, 제가, 제가 예전에 삽으로 좀 치워본 적이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네, 좀 힘들더라고요. 예.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예. 이건 좀 저랑, 상관이 좀 큰 소식인데, 네. 이 몬트리올에서 한 남자가 차 안에서 크게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데, 이게 또 거의 150불에 달하는. 저희. 이게 어떤 죄죠 도대체? 이게 고성방과 혐의로,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과 혐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창문을 좀 내린 상태라. 그러니까 뭐 아, 창문을 내린 상태로? 네. 그런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아, 저는 혼자서 네.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타고 다닐 때는 네. 많이 이러거든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같이 노래도 크게 하시나요? 부르고 아 진짜요? 애들하고 같이 갈 때도 네. 음악 틀어놓고 같이 합창도 하고. 아, 정말요? 혼자 다닐 때는 또 이제 혼자 또 네. 노래도 부르면서 다니고 그러는데. 창문을 여시나요? 아, 창문 안 열죠, 절대. 근데, 딱 제 경우가 생각이 나서 이 기사를 보고서, 네. 이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순찰차가 잡았는지, 네. 아니면 같이, 누가 신고를 한 건지. 따라서 가다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것도 잡는구나, 라는, 좀, 볼륨 좀 줄이고, 목소리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50불까지 부과가 될지 몰랐거든요. 네, 크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 걸리신 분의 음악적 취향이 굉장히 좀 고루하시네요. 이 CNC 뮤직 팩토리는 진짜 오래된, 그쵸? 제가 여기 이민호 왔을 때 그 당시 히트 쳤던 그 네. 음악인데, 이 노래를 신나게 들으면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7080, 그쵸? 네. 예, 딱 그. 뭐 저도 근데 이번 주에 저도 차에 지금 CD가, 풀어나는 CD가 있으니까요. 네네. 꼽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좀 흥이 나거나 그러면, 뭐 혼자 운전하실 때 같이 따라보시고, 뭐 허밍이라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사실 저는 예전엔 했었는데, 요즘엔 네. 안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혼자 있을 때 음악을 크게 틀는 편이 차에서는. 네. 근데 가족이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가족이 있을 때는 안 그러고, 예. 혼자 있을 때만 좀 크게 듣는 편인데, 제가 창문을 다 올리고, 아무도 안 들리겠지? 네네. 하고, 크게 틀고 집에 딱 왔는데, 끄고 내렸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 들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다음부터는 조심, 그렇게 안 합니다. 크게는 안 틀어요. 왜냐면 다 들리는지 몰랐거든요. 창문을 저는 다 잠궈놓으면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창문을 다 올려놓으면. 예. 근데 생각보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한국 가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죠? 예, 좀 크게 틀는 편이긴 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건 좀 울리죠. 예. 베이스 같은 건 울릴 텐데. 예. 예. 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이로제가 걸린 게, 특히 한국에 나가면 지하철로 이제 볼일 보러 많이 다니는데, 항상 귀에다가 네. 이어폰을 꽂고 다니니까. 네. 근데 평소 듣는 그 볼륨대로 들으면 이게 밖에 들릴까? 그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가 갈까?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볼륨을 너무 줄이고 들으면 이게 또, 네. 뭐, 음악 듣는 또 기분도 안 나고 해서, 자주 그 빼서 들어보고, 그, 이어폰 밖으로 나온 흐르는 소리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보고, 네. 또 꼈다가 그게 좀 신경이 쓰여서,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쿠션 좋은 헤드폰이나 좀 큰 거, 네. 그런 걸 끼면 전혀 소리가 네. 새 나가지 않나요? 거의 안 나가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에 뭐,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거. 네네. 들은 거의 소리가 잘 안 나가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러지 않나요? 아. 음악도 편하게 못 듣겠어서, 저는. 집에서 그냥 들으시면 되죠. 네, 안 돼요. 이제 애들 하키 하러 갈 때,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스케이트 타고 할 때. 아, 기다리시는 동안 음악을. 예, 들으시나요? 책 읽을 때도 있고. 네. 이제 지켜보면서 음악 들을 때도 있는데, 그땐, 그 밖에 세워 나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소음이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네. 거기 자체가 소음이. 애들 뭐 축구할 때 음악 들으면서 네. 보고 그러긴 하는데 좀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네, 신경이 쓰여 있는 네. 게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요즘엔 저는 크게 듣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창문을 이분은 창문을 좀 내린 상태였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죠. 다른 사람들. 와, 150불 굉장히 센, 뭐, 거의 뭐 과속으로 걸린 것만큼의 벌금이 부과가 된 것 같은데. 여긴 벌금의 나라니까요. 네. 이건 뭔가요? 월마트 캐나다에서 이제 스캔고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그건가요? 이제 쇼핑하면서 계산대까지 안 가도, 그냥 물건 집어 들고,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스캔대에서 딱 찍어서 계산하고. 아,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한 건가?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아, 그런 거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셀프 체크아웃을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해놓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매장마다 이제 그 휴대용 스캐너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집어들어서 그냥 제일 가까운 스캐너로 가서 딱 찍으면 그게 계산까지 되는. 그럼 내 건지는 어떻게 알죠? 카트마다 뭐 그게 다 있나요? 스캔을 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또 그 되게 번거로울 텐데요, 그렇죠? 예, 페이는 예.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지불은 나중에 나갈 때 하는 것 같아서. 아, 스캔만 해두고. 예. 근데 나중에... 스캔을 해둔 걸 그럼 어떻게 저장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산대에서 줄 서서 계산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예. 계산대에서 스캔 이렇게 네, 물건을 그거는, 하는 예.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스캔에서 나온 네. 그. 뭐 영수증이나 이제 그것만 주면 이제 네. 그 돈 아 거기서 영수증 같은 게 나오나 보네요. 네. 아 그런가 보네. 아무튼 월마트에서 궁금한데요. 23일부터면은 벌써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어 20개미장이면은 그런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23일 이후에는 안 가보셨죠 월마트? 네. 이 월마트 시간에 가보고 아, 싶어서. 예. 어 이거 한번 가봐야겠네요. 궁금해서라도. 스캔보라고 하니까. 예. 네. 한번 가보고 다음 후기를 예, 후기를 알려주시고요. 아, 또 어떤 소식 있죠? 네, 그 나이아가라에서 추락한 아이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갔네요. 정재호 기자가 직접 만나 왔다고. 아, 직접 만나고요? 예, 해밀턴 병원에서 직접 취재를. 예, 이분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직접 발로 뛰고 해밀턴까지 취재를 다녀오시고요. 그동안 그 한국일보 계속 보면 이분 이름이 잘 안 보였어요. 최근 들어서. 네. 그 다른 분들 성함만 네. 많이 보였는데. 네. 혹시 뭐 그만두고 다른 일 하시는 건 아닌가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화제가 되는 그런 소식들 직접 예. 취재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네. 예. 편집장 되셨나? 네. 한국일보의 독자시네요. 그래도 정말 그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기적의 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아. 정말 생명을 건진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뭐 뇌 손상도 없고 네 아무튼 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그 뭐 좀 병원비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빨리 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청구가 된 병원비가 한 5만 달러 정도인데 그게 뭐 한국 보험 그리고 이제 여행자 보험 해서 대충 커버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뭐 좀 한국 같으면 그 의료보험 네. 때문에 네.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거 여기서는 보험이 그래도 다행히 상해 보험으로 해결되셨으니까 본인 부담 크게 크지 않을 테니까 다행이네요 생각보다는. 근데 아이 상태가 지금 뭐 그런데 저는... 장시간 비행을 무리해서 아무리 그 저번 주에 익었을 때 그 병원 아니 비행기도 무슨 좌석을 되게 많이 끊어서 이렇게 뭐 침대로 옮겨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거 뭐 정 기자님께서 후속 보도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한국에 잘 무사히 도착해서 뭐 이제 어떻게 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뭐 입원을 했다든지. 저는 어쨌든 되게 다행 그래도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갈 수 있어서 무사히 와 갈 수 저는 있어서. 또 놀란 게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5만 불이요. 며칠 물론 뭐 큰 수술도 많이 받았겠지만 네. 5만 불씩이나. 저는 충분히 가능한 네. 여기서라면 가능한 액수인 것 같아. 수술이 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전 신기한 게 이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누구한테 소송을 걸죠 이걸? 공원 관리 사무소나 그런 거. 아. 거겠죠. 왜냐하면 물론 나의 부주의도 너무... 있지만 예, 예. 나의 부주의도 있지만 그게. 좀 더 철저하게 돼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게 아예 내가 이렇게 떨어질 그런 빌미가 없었으면 네. 안전했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으면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사례가.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서 하시지 않아, 안 하실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근데 이건 소송 전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붙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데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래도 종종 있긴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네. 예, 그렇게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또 이런 사건 때문에 뭐 네. 난관이 또 많이 높아지면 네. 이제 진짜 거기 뭐 철조망 이런 걸 쫙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또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또 네. 그렇게 철조망이 생기면 또 그것 분명히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아 이제 그 김범준 사건 아시죠? 이번에 그 아, 잘 모르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죠? 콘도를 네. 이 사람이 다중계약으로 만약에 잡아두고서 이제 한인과 비한인들한테 이제 그 세를 놓은 거죠. 돈만 아~ 받고서 먹튀를 한 건데 이제 돈을 내고서 뭐 이제 아파트를 뭐 아파트는 콘도나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지금 언젠가는 벼룩이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뭐 치워야 되니까 지금 뭐 보여줄 수 없다 이러면서 네. 자꾸 만남도 회피하고 네. 하면 시간 끌다가 이제 미리 계약금만 다 받고서 이제 그걸 챙겨서 도망치고 뭐 이제 이런 수법을 썼다는데 물론 뭐 그 피해액수를 보면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분양 사기와는 거의 뭐 아 예전에 예, 예.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 세바라 피지만 잡범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 그렇죠 예. 정말 이제 해외에 나와서 동족 에게 피해를 입히고 등쳐먹는 건 정말 한국인들이 네. 아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법에 금방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잡혔다고 하니까 예, 다행히 글쎄요 뭐 이런 저도 이제 이런 그 대학교 근처에 네. 렌트하우스도 관리도 해봤고 네. 뭐 그냥 뭐 계약 뭐 집도 보기도 전에 네. 일단 뭐 사람도 뭐 대면 하고서 뭐 이것저것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 기본 아닌가요? 일단 뭐 방을 계약한다든지 집을 계약한다든지 할 때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일단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으니까. 조심해야죠. 일단 당연히. 계약금부터 걸어놓고서. 네, 그러면 조심해야죠. 예, 이거는 좀 일처리가 좀 상식적으로만 돼도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리얼터를 안 통하고 그냥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워낙 또 말도 안 되게 싸게 내놨다고 하니까 또 시간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 또 급한 마음에 돈부터 일단 또 걸어놓으려고 해서 근데 뭐. 한 적게는 한 1,800불에서 많게는 뭐 와, 한 7,800 뭐 가까이 피해를 보셨는데 아무튼 잡혔다고 하니까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이런 것도 이게 뭐 거의 뭐 한 일주일째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뭐 그 스케일로 치면 지난번 그런가요? 그 분양 사기에 비하면 뭐 턱없이 네, 작은 사건인데도 이 사건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을 계속 아 그런가요? 신문 지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칼리지 파업이 벌써 뭐 3주째 접어들었고요. 이건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조짐이 안 보이죠? 되게 난감해졌는데 뭐 유학원도 뭐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칼리지 다니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 정부가 이 한국으로 치면 시간 강사죠. 이제 그런 네. 분들 그 대우가 좀 굉장히 열악하다고. 네, 열악하다고는 들었어요. 이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뭐 인쇄도 해야 되고 네. 뭐 또 사무실에서 또 사무실 지키면서 이제 학생들도 네. 또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안 쳐주는 예, 거죠. 안 쳐주고요. 수업 시간만 쳐주는 거잖아요.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네. 시간만 쳐서 그러니까요. 예, 보수를 쳐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뭐 너무나 그게 너무 그렇다고 시급이 높은 것도 가서. 아니고 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아, 처음에는 혹시 뭐 전형적인 그 뭐 어떻게 보면 귀족 노조 비슷하게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대우도 충분히 받으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네, 너무 열악한 조건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학생들까지 동조해서 뭐 힘을 보태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부당함을 다들 그냥 뭐 공감을 하고서 근데 지금 그 주수상이죠, 윈. 네.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이 한국 분들 너무 지금 불안해하셔서 처음에는 막 좀 여유가 느껴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약간 휴가 때는. 같은 느낌? 뭐 방학이 예, 더 길어진 느낌. 예, 좀 그런 느낌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아, 뭐 금방 끝나겠죠. 뭐 이러셨는데 이제 3주째 되니까 초조해지기 예.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당장 뭐 내년에 뭐 이제 칼리지 들어가서 새로 공부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캐나다 코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티몰튼스 국민커피. 선호도가 캐나다에서 4위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아, 충격이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진짜 4위면 국민커피는 아니죠. 그죠? 예. 아, 예. 그런 셈이죠. 이게 그냥 커피 제일 체인점이 제일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티몰튼스. 그러니까 뭐 커피 맛도 괜찮고 뭐 값도 뭐 싸고 가장 눈에 잘 띄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커피라는 그런 이제 통념이 있었는데 이게 그 커피 체인 선호도 조사라는 걸 했는데 이 맥도널드 뭐 세컨컵, 스타벅스 뭐 이런 데 밀려서 4위. 이거는 진짜 굴욕이죠.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진짜 그 굴욕인가요? 네. 그 저희도 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저희 프로에서. 그렇죠. 예. 다른 체인보다도 이게 왜 국민 커피인가? 국민 커피점이고 뭐 그런 계속 굉장히 자주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4회밖에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괜한 그래도 접근성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네, 이 정도면 그 글쎄요 한국으로 치면 그 치킨 업체가 어디가 제일 크죠? 한국은 그래도 가장 뭐 많고. 치킨이요? 예를 들어 뭐 BBQ다 그러면 그게 뭐 10위권 바뀌었다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건가요? 뭐 그 정도 충격 아닐까요? 아 그럼 한 탑 3는 들을 것 같은데 탑 3도 못 드는 4위. 예. 뭐 국민 커피였으면 제가 뭐 저는 진작에 그냥... 앱을 깔고 애용을 했겠죠. 아 예. 저희 아이폰에 앱을 깔았더라고요. 아 이제 베타 버전 아닌가요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 프로모션 한 적 있잖아요. 무료 커피 커피 네네. 날 기념으로. 아 예예 있었어요. 예 그때 깔아서 예. 쿠폰을 받았더라고요. 야 그건 되게 잘하시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 프로모션 같은 거 있을 때 뭐 앱도 깔고 뭐 또 네. 하고 깔은 거 쓰면 쓰다가 지우면 되고. 아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앱을 통해서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저번에 네. 했는데. 앱에 모든 메뉴가 다 안 나와요. 아, 아직 이게 완전한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드라이브 스루 가서 그냥. 그니까, 그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아직은 앱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아무튼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인천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주 5회로. 주 5회면 늘어난다는 건가요? 아니죠. 예전에는 매일 있지 않았나요? 아, 줄어든다는 예. 거군요. 예. 예. 5개월간. 저희가 한 5월 달쯤 나갈 생각인데. 예? 한국에. 아, 진짜요? 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내년 있어요. 5월이요? 예, 내년 5월 달쯤. 장기로 나가시나요? 그쵸. 뭐,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애들이 없거나 아니면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네. 정말 오래 있었어요. 한 3, 4개월씩 있다 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도 있고 네. 또 너무 많이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뭐 한 달 정도? 5월 달에 나가서 한 달 정도 있다면 방학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비싸긴 해도 네. 방학하고 나서 이제 또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그때는 아 네. 방학하고 맞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쵸. 방학하고 나서 들어올 때는 비싸. 네. 네. 시계를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다시 주 7회 운항으로 편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비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비수기가 됐다는 네네. 얘기죠 이게. 아 좀 아시아나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들어와서 가격 경쟁도 좀 돼서 네. 모국행 그 비행기 좀 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에어캐나다도 있긴 하지만 네. 글쎄요 왜 아시아나가 아직도 좀 들어오지 아시아나와가 에어캐나다가 같은 그거예요. 제휴예요. 아 그래서 그 항공사 전 세계 항공사가 크게 두 가지 그 단체가 있잖아요. 아 모르시나 네, 스카이팀이라고 뭐, 있고. 네, 네. 뭐지? 무슨 얼라이언스라고 뭐 해가지고 두 개가 있어요. 에어 캐나다랑 아시아나는 같은 한 그룹에 있고요. 네네. 대한항공은 또 스카이팀 따로 있어서 아, 그 그래서. 같은 그룹끼리는 그러니까 그 노선이 그냥 같이 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아시아나로 끊어도 에어 캐나다로 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시아나가 직접 오진 않고 에어 캐나다가 되면 그게 그런 거죠. 아. 아. 아직 모르셨나요? 아, 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시아나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에어버스사와 보잉사가 좀 크다는 정도. 아니 그거는 비행기. 네. 네. 네, 그건 비행기 기계 네. 회사고. 네. 그 외에 뭐 별 소식은 없고요. 뭐 네. 캐나다 인구의 21.9%가 이민자가 됐다. 뭐 이제 이 정도. 5명 중 1명 꼴이죠.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더 많을 것 같은데. 절반이 아, 훌쩍 넘어. 토론토는 절반이 넘지 않나요? 아마 토론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아 토론토는요? 토론토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네.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 전체 인구를 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유콘 뭐 이런 데는 진짜 없을 거잖아요 이민자가.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네. 한 거고. 아마 온타리오주나 이렇게 뭐 밴쿠버나 이런 데만 하면 아마 이수지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사는 런던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체감이 되세요? 런던도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그쵸? 네. 예, 뭐, 어딜 가나 다. 네, 이민자가 보이고 하니까. 더 많이 네. 보이는, 기도 하고 오히려. 네. 네. 3분의 1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최근에 또 그 난민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민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오늘 아침에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우 김주혁 씨. 아, 예, 들었죠? 소식 들었어요. 예. 어, 젊은 분이. 이미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네. 아, 건강도, 뭐, 최근에 뭐, 나온 드라마인가 영화에서도 몸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운동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담배를 또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앞날이 하루아침은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또 오늘 이 소식 때문에 그, 건강하려면 네. 몸에 좋은 걸 할, 그러니까 뭐 먹고 하고 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몸에 나쁜 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에 나쁜 거 어떤 걸 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 글쎄요 뭐 특별히 뭐 본인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떤 몸에 나 내가 아 이건 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글쎄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막, 거르고, 막, 이런 거? 아, 너무 안 먹는다고, 막, 그건.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래도 저녁만 안 드시, 그전에는 많이 드신다면서. 네. 그러긴 뭐, 하는데.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네. 딱 그, 식사를 아내랑 같이 하니까. 네. 딱 이제 먹는 정도가 있으니까 같이 네. 먹고 하니까. 뭐, 막, 과식이나 이런 건 하진 않죠. 근데. 네.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한 끼만 거르는 걸 뿐인데도, 나이도 있고 한데, 네. 에, 이제 그만하라고, 다이어트 아, 그만하라고. 다이어트를 그만하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좋으시겠네요. 다이어트를 그만하라는 얘기를 들으시다니. 네. 그래서, 어저께부터는 저는, 네. 네, 커피도 끊고요. 어. 근데 지금 커피를 지금 네. 마시고 있는데, 막 생강을 사와서. 생강이요? 생강을 사와서 생강차를 막 만드는 거예요. 뜨거운 물만 이렇게 부어 먹을 수 있게. 근데, 워낙 집에서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아내가 다 하니까, 네.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아, 뭐, 아, 운동해야지. 아니면 몸에 좋은 이걸 먹어야지. 뭐. 심혈관에는 뭐 이런 게 좋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네. 와이프께서 잘 챙겨 주신다는 잘 챙겨 주는데 문제가 네. 네. 몸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죠. 예. 네. 먹기 싫죠. 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 이제 반강제적이 아니라 완전히 강제적으로 할당량을 정해주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 괴롭죠 그런 거는. 예. 그렇군요. 뭐 별다르게 특별히 뭐 술 담배 잘 안 하시고 그죠? 아니 뭐 술 담배는 전혀 안 하니까 술이야 예. 뭐 가끔씩 하는 거고 근데 아 운동도 그래서 아내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나가서 하이킹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 관리는 제가 직접 안 하고 그냥 챙겨주는 대로. 그나마 그래서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어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챙겨 주십니까? 저는 관리를 안 하는데요. 아. 요즘에 저는 요즘 좀 살만하지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아, 그래. 네. 아. 네. 아. 다시 좀 긴장의 고삐를 쬐어야 된다. 네. 아무튼 뭐 평생의 숙제 아닌가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편해요. 그냥 뭐 옆에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안 챙겨도 되니까 아, 예. 그냥 아내 말만 잘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오래 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럼 이번 주는 다이어트를 마지막으로 아, 계속 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런 좀 그런 게 좀 고집스러워서 한번 시작한 거 뭐 목표 그 체중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한 3, 4kg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3, 4kg만 빼면 3, 4kg 빼는 게 몇 년이 걸리니까. 아, 문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할로윈 코스튬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따님 거 하셨나요? 샀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사실 저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번에는 나도 좀 사는 걸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좀 무서운 걸 하고 싶다. 아, 예. 그래서 게임 캐릭터인데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서운 캐릭터라네요. 어쨌든 네, 그런 걸 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네. 제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내일 뭐...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방송용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